you. 어둠도 쉬어가는 밤 먼지 낀 창을 열어놔 네가 들려온 것 같아 Tonight 한동안 귀 기울이고 푸른 빛으로 번져 쉽게 뱉는 말도 비슷해 Life is like that 이럴 때 보면 어느러지 외로운 아이치 넌 오늘 밤 내 생각할까 궁금하더라도 stop that 깊이 사랑했던 만큼 널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 긴 새벽 끝에 널 밤새 덧칠하듯 빛나는 별 널 향해 손 내밀어 항상 네가 당연하게 채워주 닮아가던 내 하루 언젠가 널 위해 맘에 놓아둔 그 모든 얘길 전할게 여기 너의 자리를 비워둔 Tonight, tonight, tonight 대신 네 목소리를 그리는 Tonight, tonight, tonight 내 맘도 깊이 천천히 번져 이 맘도 깊이 푸르게 비춰 곁에 더 포근히 내 어깨를 감싸오지 with you 긴 새벽이 가도 worry about that 늦은 말들이 작은 파도 등대처럼 길을 비추 긴 새벽이 가도 worry about that 늦은 말들이 작은 파도 저기 오는 너